페루의 리마에서 8월 26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된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 지역 공산당 혁명 쪽 당들의 국제대회에서 평양은 김정은동지의 현능한 용도 밑에 나라의 자주적 평화 통일을 일으키고 인류의 리상인 사회주의를 건설하기 위한 조선노동당과 조선인민의 투쟁에 전적인 지지와 연대성을 표시하는 결의가 채택되었습니다.